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4돌경 축청인 학생들의 무도회가 9일 수도의 여러 무도회장들에서 진행됐습니다. 이날 각도 소재지들과 시군들에서도 경축무도회가 진행됐습니다.